멈출 때 시간이 멈췄으면 해 서서히 더해지는 추위 속에서 그때 얼어붙은 틈 사이 갇혔던 애는 나를 위로해 This is how you love me babe Now you come